Thank you.

순간에 한편에 같이 갔다 오려면 생각은 그렇게 의미없다고 해가지고 내 속도로 들어가는 거지. 그냥 마음이 지금까지 갔다 오는 게